지난 밤 별을 따서 남 몰래 삼켜버리고 파도가 바닷가를 혼자 걸었지. 세상을 등에 치고 키우던 작은 꿈들이 이제 너무 멀리 떠나오. 폭풍이 되어버렸네. 그 꿈을 기억하나요? 내 사랑 버려진 채로 낯설은 그 서로 타인이었네.